조급해진 when I'm without you.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,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. 언제라도 내게 날아와도 내가 부를 때, 너의 맘이 번져 내 안에. No, I don't need nobody else. 아직 어둠 밤에 with you. 아침처럼 빛나, 우리 둘. 아직 깊이 내게 마부. Right now, na, na, na, na. Cause I'm in love.